네가 없는 내 하루 일과는 어루만지던 고운 얼굴을 너만 빠진 내 하루 일과는 참 형편없어. 숫자 없는 시계 같아. 안 좋은 버릇 같던 너를 고치려고 해. 눈에 거슬리는 낙서 같던 너를 지우려고 해. 자다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하고 씻고 나와 일하고 너에게 전화하고 실실거리고 그런 일들 아주 사소한 것 함께 기록했던 우리만 알고 있던 것들 전부 다 버리려고 해. 네가 없는 내 하루 일과는 어루만지던 고운 얼굴을 너만 빠진 내 하루 일과는 참 형편없어. 없는 시계 같아. 자다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하고 씻고 나와 일하고 너에게 전화하고 실실거리고 그런 일들 아주 사소한 것 함께 기억해.